에베소서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여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가슴에 새기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에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의 사랑과 그리고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이 경험적으로 세운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되 성자 홀로 세우게 아니하시고 성부에 의해서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울 작정을 하시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아들이 주님을 위해 순종하게 하시고 그 희생을 토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믿는 즉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접붙인 그 몸의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교회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를 가리켜서 성도의 교통 혹은 성도의 교제라고 부릅니다. 우선 이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창조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두 개의 창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두 창조의 계획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된 것인데 두 번의 창조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계획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창조 속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사랑과 교제에 대해서 살피면서 우리들이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접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 창조 사역에 관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 세계가 창조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의해서 성자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되는 것이죠. 성부에 의해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세계가 창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만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고 지어진 만물은 그 말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라고 할 때의 그 말씀이 바로 성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이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아무렇게나 존재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 창조된 모든 사물들이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성령으로 연결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연결되게 하셔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혼자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물과의 관련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게 하신 거죠. 지금도 그런 흔적이 희미하지만 남아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물이 흘러가고 그 물을 땅이 머금고 머금은 그 땅의 물을 먹고 식물이 자라고 식물에서 떨어지는 열매와 뿌리들을 짐승들이 먹고 짐승이 토한 이산화탄소가 나무들에게는 광합성을 위한 재료가 되고 식물들이 먹고 토한 산소가 동물들에게는 호흡하는 재료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만물이 다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되자 이 세상이 망가졌어요. 제일 먼저 망가진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그래서 만물 사이에 있던 연결들이 끊어지게 되죠. 성령 안에 하나로 연결되었던 것들이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과 동물이 치열하게 싸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갈등하고 투쟁하는 그런 자연의 세계가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창조 세계 안에 깃들였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에 있던 아름다움을 상실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창조된 세계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원래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일을 이제 이 창조된 세상,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켜서 원래의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죄로 망가진 모든 세상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해서 그 창조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 큰 영광으로 이 모든 세상이 점점 더 가꾸어져 가도록 그렇게 만드실 작정이었는데 그 일을 시작하실 때 이번에도 택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신 분. 구원하셔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온 세상을 전부 다 새롭게 하실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런데 한 번에 그렇게 하질 않으시고 천지 창조는 한 번에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이제 이 재창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제 이 세상 전부를 새롭게 구속할 종자 씨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한 사람들을 하나의 모판 속에 모아놓은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모판을 잘 키워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모를 찢어서 그래서 온 땅에 다 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모종된 벼 이삭들이 모종들이 거기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또 모판을 이루고 또 찢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세상을 전부 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구속하시려고 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인간을 구속하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성하셔서 그래서 창조의 원래의 찬란한 영광을 회복하고 그것을 토대로 죄가 들어와서 망가지지 아니하였더라면 점점 더 영광스러운 세상이 되었을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속하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구속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졌지만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을 우리 각 사람 속에 적용해서 실제로 예수를 믿고 구원하도록 구원받도록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분은 또 성령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그리스도를 예수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있게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의 모판처럼 교회에 영적인 교회로 불러모으셔요.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영적인 연결을 성령 안에서 이루며 살게 하십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이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모두 완성하실 때에 그때에 다시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재창조된 세계의 머리가 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피조세계가 다시 연결이 되고 거기에 흐르게 될 만물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교통의 모상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의 이 연합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창조하심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래요. 창조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하시는 사역은 뭐냐면은 제일 먼저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과 교회를 창조하시는 것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우선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지혜 속에서 하나하나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하나하나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체적인 이 온 우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이 기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성령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한 가족과 같은 연합을 이루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이 연합은 다른 무생물이나 동물들과 이루는 이 넓은 의미의 창조의 연합보다 매우 특수한 것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하여튼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영적인 연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의 마지막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처음 사람은 생기를 통해서 산 사람이 되게 하시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것은 인간의 육체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고 숨을 불어넣으신 것은 인간 속에 영혼을 창조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영혼을 혹은 창조된 영혼을 그 육체 속에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지어진 육체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혼이 만나서 육체가 됐는데 이 영혼을 불어넣어서 산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 안에 영혼이 있죠. 하나님은 순결한 영이시죠. 이 인간의 하나님 닮은 인간의 영혼과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성령님이 인간의 영혼과 순결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연결시켜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안에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다른 피조물에게선 전혀 볼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인간에만 이것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어서 창조하신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지자마자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을 갖게 되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편인 아담과 연결을 갖게 되었으니 이는 부부인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말하자면은 최초의 교회의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부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부와 부부의 영혼이 교통하고 하나님과 각자의 영혼이 교통하고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완벽한 삼각형의 교통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 특별한 교통 안에서 인간은 아래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또 다른 종류의 영적인 연결을 이루고 있었고 창조된 모든 만물은 또한 자기들끼리 영적인 연결을 이루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전선으로 연결되어서 불이 들어와서 찬란한 세계가 된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연적으로 출생하고 탄생하는 출생하고 생겨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서 재창조하시는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신 것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아이를 하나씩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으로 만들어진 그들을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게 하셔서 그들을 종자씨 삼아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가족처럼 만드시려고 하는 재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일을 우리들이 중생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재창조하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최소한 세 가지의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우선 제일 먼저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을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진짜 죽어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로 영혼의 자연적인 기능만 남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는 영혼을 성령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살리시는 것이죠. 이게 중생이에요. 그 살리신 그 인간의 영혼을 살리자마자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에 접붙이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에 그를 접붙이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이 온 땅의 모든 성도들의 연합인 이 교회에 이 성도가 접붙여지게 하신 거예요. 접붙여진 성도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처음 창조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중생의 역사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이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게 돼요. 교회를 성령 안에서 창조하시는 거죠. 교회를 창조하시는 거죠.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창조하시는데, 이것은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는데, 우선 첫째는 그 공동체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교회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약 교회의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33년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본질은 몰랐지만은 어쨌든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시자마자 자꾸 당신은 가야 된다 그러시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와 계속 계시지. 왜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 그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돕고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다. 다시 말하면 교회론적으로 보면 성부에 의해서 나 성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기초는 이루어졌는데, 이제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 성령 안에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교리적인 지식이 없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그동안은 성령님이 어디가 계셨길래 자꾸 오신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죠.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안 계신 때가 없이 언제든지 계셨죠.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신 다음과는 달라요. 그때는 성령님이 당신이 하나님이 하여야 할 일이 있으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게 하고 일이 끝나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 성령이 부어져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생명처럼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이런 개념은 구약 속에 없는 거죠. 아주 특별하고 매우 중요한 사람들만 이 성령에 오시는 임재를 경험했고, 임재를 경험한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다시 떠나는 것을 경험해야 됐다 얘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가셔야지만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아버지에 의해 세워지고 성자를 통해 이루어진 구속의 공로를 기초로 성령 안에서 이제 교회가 형성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 나타난 희한하고 놀라운 일도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바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안 가신다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이루어진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고 이것은 이제 인간의 타락과 함께 모두 사라져버린 건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창조 세계에는 온 세상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으로 연결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타락과 함께 그 모든 연결이 깨트려지고 그리고 구속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죠. 또 하나 하신 일은 뭐냐면은 그렇게 믿은 그렇게 믿게 된 성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결과적으로는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셈이 됐다 얘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바로 너희의 몸이다. 너희 몸 안에 있는 그 영혼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 그리고 한번 신자된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믿어지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또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지만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유업은 네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후사가 되어서 그의 유업을 모두 함께 누리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주실 것에 대한 보증을 해주마. 그리고 그 보증으로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을 신자 속에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어저께 설명한 세례를 받음으로 성도가 인간이 세례를 받음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중생을 통해 세례를 받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연합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성령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짐으로 성령께서 각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접붙이시는 거죠. 접붙이시는 거죠. 그렇게 접붙이셔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또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연합의 본질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심으로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신자 각 사람 속에 오셔서 그래서 신비한 방법으로 신자 안에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신자는 사람이고 성령은 신이에요. 신이 인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귀신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왜냐하면 이질적인 신이 이질적인 인간 속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는 건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도 표가 나는데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과 귀신 사이에 분리가 생겨나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방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 안에 본성을 새롭게 하시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영혼의 기능들을 파괴하지 않고 오셔요. 그래서 그 속에 스며든 것처럼 계셔서 그래서 이 인간이 성령이 자기 안에 오셨을 때에 마치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지 안 계시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상하게 부자연스럽다고 그렇게 느끼질 않는다 이거죠. 이게 우리들이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성령 안에서의 신자의 연합이에요. 그런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교회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창조된 교회는, 이렇게 창조된 사람 하나하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끊어진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끊어진 인간일 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그 다음에 인간과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 만물과 만물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연결이 다 끊어진 거죠. 자연적인 것들은 일부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제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자기와의 관계도 파괴되고 해서 인간은 완전히 이제 고립된, 똑 떨어진 존재가 된 거죠. 인간은 그렇게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존재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 속에서 그 영적인 연결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자원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음으로써 그가 참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유하실 때 성경에서 양으로 자주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뿔이 있어서 받아버린다든지 빠른 다리가 있어서 도망간다든지 아니 하다가 안 되면 방구라도 세게 끼어버린다든지 아니 그렇게 자기 몸을 변하게 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양은 그럴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많은 맹수들의 걸어다니는 도시락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도시락이 되기도 하죠.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그런 양에다가 비유했냐? 빠른 다리도 없고 날카로운 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번 물어뜯을 수 있는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아무것도 없어도 한번 성질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양에다가 우리를 비유하신 이유는 뭐냐면 목자 없이는 못 산다.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필이면 양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것에서 다 단절되어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둘과의 관계도 끊어져서 단절이 됐어요. 그렇게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그러더니 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스캔들에 말려들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 굉장히 짜증나는 존재가 됩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를 요즘 인생의 행복을 묻는 그대에게 그래서 풀고 있잖아요. 내가 반복은 안 하겠어요. 모자라는 건 주일날 하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인간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비참의 원인이 결국은 궁핍에 있는 거죠. 궁핍에. 이런 연결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 인간이 그 연결이 끊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궁핍하니까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인간이 타락한 뒤에는 이제 이 육체는 인간의 본질 중에서 하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소멸하고 없어지는 거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인간의 영혼은 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위치가 되는 거죠. 뭐 처음부터 그랬지만 타락하고 난 다음에 더더욱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영혼은 이 육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그 한 7, 80년 쓸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이걸 무슨 뭐 한 800년 쓸 각오를 하고 그게 소용, 왜냐면 그때까지 살질 못해요. 아무리 갖고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성성하게 쓰면 벗어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런 인간이, 그러면 그 영혼이 이제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그 영혼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구원하시면 그 구원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성자 예수의 은혜에 의해, 성령에 믿게 하시는 교통 통해서 이제 인간이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구원에 참여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시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믿을 때까지는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아직 믿지 않았는데 나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누가 와서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난 믿었으면 좋겠다. 이때까지 이건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자마자 그 영혼을 주님이 중생시키시자마자 그는 즉시 어떠한 시간적인 간격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접붙여지게 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묻겠죠. 그 사람은 아직 교회 등록도 안 했는데 그 교회 등록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거기에 접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붙여지게 돼. 그럼 여러분이 애 나누면 주민등록 해야지 비로소 피붙이가 되는 거예요?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탁 접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꼭 시간적인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보면은 회개는 중생보다 늦어요. 인간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중생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죽어 있는데 툭툭 하면서 에이 그 두드려봐 일어나나 살아 있으면 일어나 이 사람아 그리고 뻘떡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생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에 펑펑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미 그때는 자기가 예수의 몸에 접붙여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공동체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럼 언제쯤 예수의 몸에서 떨어질까요? 10년 보험 만기? 아니면 저교회 다닐 때까지? 아니면 타락할 때까지? 타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번 구원 받아서 예수의 몸에 접붙여진 신자는 떨어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진실한 신앙을 가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불현듯 예수 안 믿겠다고 선언하고 세상으로 싹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람 보기에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진정으로 예수의 몸에 접붙여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인간이 그걸 판단하는 것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예수님 몸이 붙었다 찢어졌다 계속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게 붙어있을 때 죽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잠깐 휴가 갔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20년 신앙생활 나무함이 답을 아니야. 네? 그러니 이게 마지막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붙었다 떨어졌다 해도 상관없는데 아주 그냥 10년 붙어 있다가 열흘 떨어졌는데 딱 죽어버린 거예요. 비극적인 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에요. 그건 정신병적인 교리예요.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의 몸에 접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생겨나게 돼요. 그렇게 예수의 몸에 탁 접붙여지게 되었는데 그래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된 거죠. 이거는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탁 하고 접붙여지게 된 거죠. 그 접붙여짐을 통해서 자기는 그것을 의식하든 못하든 그가 참다운 중생과 참다운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몸에 접붙여지게 되면 예수님께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교통을 갖게 되는데 그 교통의 본질은 생명과 자원의 공급이에요. 그분께 붙어서 예수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들어와요. 성령 안에서. 또 역시 똑같이 성부에 의해서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서 예전에는 하나님과도 끊어지고 사람과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만물과도 끊어진 존재로 외톨박이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급되는 모든 공급원들이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중요한 공급원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 끊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가 가스 딱 끊으니까 유럽이 추워서 벌벌 떨었죠. 가스 안 보내주니까 딱 줄어드는 거예요. 4분의 1인가 줄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딱 끊어지니까 인간이 완전 고립된 거거든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그 생명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 생명이 느껴진 거예요. 신자가 그렇게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또 하나 해야지. 생명과 함께 자원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자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서 공급받아요. 그죠? 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주실 수 있고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고 그리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의 보다 더 중요한 본질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돼요. 육체를 위한 자원을 지상의 자원이라고 부르고 영혼을 위해 공급되는 자원을 이제 하늘의 자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자원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생명을 누리고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삼위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죠. 이게 원래 인간의 존재의 양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간은 존재해야지만 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 그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은,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게 되면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접촉이 되었는데, 이게 접붙여졌는데, 근데 이제 접붙여졌는데, 생명을 누려. 그리고 또 자원을 공급받아요. 우리의 몸이 그런 거거든요. 그럼 내가 묻고 싶어요. 이 손가락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근데 이 손가락이 어떻게 생명을 공급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요? 어디로부터 생명을 공급을 받느냐니까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생명은 여기 어디 머리 어디선가 나와가지고 실처럼 연결이 되어서 각 몸에 개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이렇게 이게 누리는 거예요. 잘라지면 손가락이 기계에 탁 끊어졌다고 칩시다. 막 펄떡펄떡 뛰는 거 아세요? 반사신경이 살아있어서 펄떡펄떡 뛴다고 손가락이 혼자서. 그래도 우린 살아있다고 얘기하네. 그 피도 흘러. 살아있다고 얘기하네. 왜냐면 끊어져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이 자체가 개인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공동체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또 자원을 공급받아요. 근데 피를 공급받잖아요. 이렇게. 노폐물은 걷어가고. 이게 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디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냐 이게. 몸 전체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배를 갈라놓고 두개골을 쪼개고 아무리 손을 집어넣어서 휘집어봐도 생명은 없어요. 생명이라는 건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생명이 모든 기관에 의해서 누려지는 거야. 그거를 통해서 그 몸 전체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몸 전체를 통해서 피가 흐르고 자원이 주어지는 거죠.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진짜 주님을 위해 많이 산 것 같아도 영혼이 풍성한 생명과 자원을 누리지 못한 채 곤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많이 깨달은 사람들도 종종 보면은 이렇게 핍절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세계를 그렇게 많이 보고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을 골고루 모든 진리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알고 있는 진리들을 자기가 몸소 체험하고 거기에 자기를 합치시키는 가운데에 생명의 이 번영을 가져오는 거예요. 풍성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아, 그 목사님 그거 무교회주의도 있다 그러던데 그거 그냥 혼자서 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옳은 신앙이 아니죠. 옳은 신앙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세계의 창조를 이루어가고 창조된 목적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 즉 사랑과 지혜가 교회에 위탁되어 있어요. 어저께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사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교회에 접촉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그 연합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어도 아직까지도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없는 것은 정말 비극이야. 그 나이 먹도록. 웃지 마세요. 하나도 안 웃었는데 뭐가 그렇게 우스우세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라면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제 그 나이 먹도록 정한 교회도 없고 내 교회가 없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접붙여진 사람이고 여기에서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알아가고 그리고 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해가고 나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합치해 간다. 그래서 결국은 나 혼자가 아니라 이 모든 지체들과 함께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도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게 내 인생의 보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은 너무 불행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지금 헛살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큰 교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일 필요, 우리 교회 뭐 큰 교회도 아니지만, 그러나 뭐 작은 교회보다는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들을 만나면 항상 이중적으로 얘기하죠. 조그만 교회 목회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뭐 큰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아이고, 뭐 몇만 명 모이는 사람 보면 뭐, 우리는 뭐 자기네 유년부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할려 이거 없지. 아, 큰 교회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일 필요도 없고, 아, 뭐, 강남에 산다고 해서 꼭 강남에 있는 교회 나갈 필요도 없고, 예? 아, 공부 많이 했다고 무슨, 뭐, 어디 집회 가니까 교회 이름이 박사교회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무슨 충청도 무슨 군 박살이래, 박살이. 박살이 뭐야? 거기 교회예요, 박사교회. 아, 그런 교회 찾아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간에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없어서 머리가 허옇도록 방황을 해.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래. 응?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뭐 한 게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봐요. 예? 이 교회 저 교회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면서 등록카드 쓴 것밖에 더 있느냐 말이에요. 예? 그것도 곱게 옮겨 다니는 사람이야. B학점은 되지만은, C학점은 되지만은, 어? 한 장 옮겼을 때마다 교회 지체들한테 또 칼 꽂았을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하고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없이 여러분 구원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아서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 깨닫기 전에 벌써 여러분 예수의 몸이 된 거야.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네. 몸을 통해서 들어온 거야.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겨우 전해진 거라고. 네? 그걸 알긴 알아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에 가입을 해서 그 일원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고 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의 구속의 공로도 완전하고 성령님이 그들을 믿게 만드시고 예수의 몸에 접붙여주신 것도 이제 변경될 수 없이 완전하고 영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의 몸에 접붙여지기는 했지만 그 신자는 완전하지 않아. 이게 문제. 뭐 몇 달 전에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괜찮죠? 우리 집안에 초상이 나서 우리 집사람이 집을 비웠어요. 근데 뭘 좀 끓여 먹으려고 써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요리를 꽤 하거든요. 근데 그 뭘 좀 썰어 먹으려고 막 급하게 하는데 아이, 손을 썰었어요. 손을 썰었는데, 이게 팍 썰어서 여기에 팍 떨어져 나갔는데, 그 살점이 마늘 한 3분의 1개 정도 뚝 떨어져 나가는데, 이제 저 속으로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비니까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피도 안 나와, 이게 놀라서 그런지. 조금 있더니 피가 콸콸 쏟아지는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딱 보니까 칼 등에 그 마늘 쪼가리만한 살이 떡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정형외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거를 갖고 칼제에 이제 들어가서 깨끗이 닦아낸 다음에 그거를 딱 꺼냈어요. 근데 벌써부터 이게 마르기 시작하더라고.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붙여놓고 핀으로 잘 돌려서 원래의 살결을 딱 맞췄어요. 그리고는 한 달을 치료를 했습니다. 물을 못 대고. 그리고 한 달을 매일 치료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게 시커멓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이게, 그런다고 살 리가 없지, 결국은. 그리고 톡톡톡톡 찔러보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병신이 되겠구나. 뭐, 그래봐야 무슨, 이게 무슨 장애인 주차증도 하나 나올 것도 아니고.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리고, 에이, 참 그렇다. 그리고도 이제 꾸준히 치료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쭉 허물을 벗으면서 지금 완벽한 이 그림이 됐어요. 병원 하나 차릴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의 몸에 처음 접붙여지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받은 구원은 완전한데 이 신자의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건데 이 인간이 구원받고 예수의 몸에 접붙여졌지만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만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남아있는 약간의 죄들을 억누르고 이 붙드시면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께 접붙여지긴 했지만 그들의 본성 속에 여전히 죄의 일부를 부패한 본성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었는데도 매일매일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붙어있는 사람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시건 뭐 벨 사람 다 있거든. 그 사실 그게 맞는 게 원래 그 사람들이 벨 사람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말이죠.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인생 막갈 때까지 간 사람. 그게 꼭 범죄하고 뭐 그래서만이 아니라 도저히 혼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사람들. 나는 오늘 펑펑 울고 회개하고 은혜의 지배 속에서 예수께 접붙여졌으니까 나는 정말 그 마음의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와 보니까 이게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별 사람들이 교회하고 보니까. 그래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막 교회는 진짜 순결한 성도들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뭐 사기치는 사람 또 주차위만 딱지 띄고 떼어먹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바람펴 떼는 사람 또 무슨 뭐 이웃에게 이웃을 고소한 사람 또 뭐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저녁 때 가서 전쟁하는 부부 뭐 별 총천연색 시네마스 코프라 이 인간들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이제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거야. 성령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해하기에는 뭐 교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거 할 때 그 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생명과 자원을 함께 나누는 불가분의 존재가 되었고 그러한 불가분의 존재가 된 한몸된 지평 안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사귀면서 상호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인데 이게 바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었던 이 연합이란 말이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각자가 허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교회는 고통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있는데 이게 은혜가 떨어져서 성질이 원래 거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진짜 천사처럼 변했거든. 근데 이게 은혜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이 성질머리가 다 나오는 거야. 집에서 뭐 후딱한 부부싸움 할 때 바가지 던지고 막 이랬는데 교회 와서 또 던지는 거야 이제. 그때에 이제 교회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반대편에 은혜 떨어진 사람이 또 있어. 그러면 즉시 저게 누군 성질 없는 줄 아나? 왕년에 나도 너보다 한 가닥 더 했어. 그리고 이제 한번 치고 받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제 두 배, 세 배, 네 배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나와서 너희들 조용히 못해? 그리고 한번 나와서 또 붙으면 네 배, 다섯 배, 여섯 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교통하게 하시는데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는 거야. 첫째, 그게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용서야, 용서. 하나는 용서, 하나는 사랑. 제일 먼저 이제 용서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냐 말이죠. 제일 먼저 이 용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제일 먼저 이제 각 사람이 그 사람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믿잖아요. 우선 자기의 판단을 우선 믿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 자기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매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의 허물을 보아서는 그걸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사 같았으면은 난 벌써 정리하고 했거든. 네? 내가 만약에 사장이면 벌써 정리하고 있다.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는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 저 아무것도 아닌 인간. 공부도 나보다 훨씬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나보다 비교도 안 되고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리고 거기에다가 말하자면은 무슨 인생을 산 경륜이나 이런 것도 나보다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진짜 이게 교회라는 데를 믿고 그리고 까분다 얘기를 잘못하고 있다 얘기를.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는 이 사람이 내리는 판단이 옳을 수도 있어요. 옳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옳다고 해도 그 사람을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악하게 대하고 이렇게 대하는 것은 이게 결국은 교회의 몸을 해치는 것이 된다. 해치는 것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의 몸에 이게 떼어버리기 더 어려운 오물이 붙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시간과 인내를 두고 몸이 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것을 털어내겠어요? 아니면 칼로 몸을 깎아버리겠어요? 후자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는 생명이 없는 물건에 붙어 있을 때 그것도 물건이 귀하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약에 옳다고 하더라도 지체를 그런 식으로 용서를 하지 않고 대하면 그러면 자신의 행위가 옳더라도 결국은 그 지체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되고 그런 악을 행하게 되면은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지체가 상처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체는 자기와 마찬가지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를 가하면 그 고통이 그 지체만의 고통이 아니라 자기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대한 고통이고 그 고통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시기는 각각 달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부패한 성품들이 교회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잠잠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뿔쑥하고 그 죄가 튀어나와서 교회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라, 이 자식아. 너 왜 그따구로 하냐, 얘. 너 어디 가든 네가 하는 행동, 너 그따구로 하면 어디 가든 너 맞아 죽는다. 어? 너 아무리 교회라 그래도 너 그러면 되냐? 그러고 막 야단을 치고 공격을 하니까 저 사람이 일단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달에 이 사람들이 시험이 든 거야. 그럼 이 사람, 저 사람은 그때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는데. 인간들 보니까 자기한테 손가락질 하는데 이게 뭐 더 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가가지고, 야, 넌, 너희들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간다 그러더니, 나 원래 개였지만, 넌 고양이다, 야. 어? 그 뒤에서 호박신 네가 다 까는구나, 말이지. 그럼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해서 회개했더니 또 이 사람이 또,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끝이 없이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못 살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말 은혜로운 충고를 해던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거 여러분 본 적 없어요? 왜 없겠어요? 또 한때는 진짜 형편없어서 여러분 매일 눈물로 기도해 주던 사람이 어느덧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에게 충고해 주는 적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교회로 하여금 용서를 자기네끼리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예수의 몸에 접붙여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부패한 본성들 때문에 생겨나는 교만과 편견, 아집 그리고 욕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많은 잘못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저는 가끔 성격이 급해서 잘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은 이 발등 같은 데가 막 껍질이 확 벗겨져서 그 상처가 나요. 왜 그러냐면 뭐 공부 좀 하고 뭐 글 좀 쓰는데 발이 계속 가려운 거예요. 그럼 발을 잘 들여다보고 왜 그런가 하고 뭐 씻든지 아니면은 뭐 아, 매일 씻어요. 그러시면. 씻든지, 뭐, 약을 바르든지 그러면 되잖아. 무조건 손톱으로 그냥 긁는 거야. 그 한 몇 시간 긁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데 거기서 피가 나요.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몸의 한 부위가 병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오염된 손으로 건드리지만 않으면 그 상처만 생겨요. 거기서 머물러. 그 잘 약으로 바르고 하면 거기서 끝나. 근데 이거를 오염된 손으로 막 문지르고 긁고 생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온몸에 그것이 상처가 번져가면서 덧나고 곰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것을 고치되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전사인 것처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깨닫게 하고 또 올바른 것을 생각나게 해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고쳐요. 그러면 그게 번지질 않고 혼자 이렇게 상처가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그렇게 안 하고 두 손으로 파헤치는 거야. 그게 온몸에 퍼지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빨리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그래서 먼저 더군다나 이런 것이 이제 항상 자기 자신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투다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또 다른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비난하게 된다든지 근거 없이 그들의 명예를 해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에게 대해서 아주 미워한 그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2, 제3의 악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이 지상의 교회가 항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용서를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근데 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차라리 돈을 뚝 떼어서 주는 것이 훨씬 쉽고 필요하면 침대에 누워서 배 갈르고 장기 하나 떼어주는 게 훨씬 쉽지 마음속으로 깊이 사무치도록 미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용서도 어느 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용서를 빌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하고 싸웠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 잘못한 거라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내가 나쁜 놈이라고 그럽니다.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빌면 안아주지. 아 괜찮어. 상관없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 뒤에 나도 조금 잘못했지. 이렇게 하고 아주 멋있게 마지막 장면을 끝내고 싶은데 그 인간이 와서 빌질 않는 거야. 어? 그리고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됐다. 와서 무릎을 꿇고 바지 자락만 붙들어라. 그러면 나도 아니야 괜찮아. 헐 그 정도를 가지고 그래. 괜찮아.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우면은 그 사람이 내가 해준 용서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형님 아저씨 삼촌 이런 감동적인 장면 연출하고 있는데 그놈은 엑스트라가 받쳐주질 않는 거야. 꿈 깨시오. 꿈 깨시오. 그런 일은 소설 같은 데서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신앙 위인들의 전기 몇 권 읽으면 한두 번 나오는 얘기. 난 아직 12년을 목회했는데 그렇게 누가 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은 됐습니다. 이러는 사람 별로 못 만나세요. 나한테 와서도 안 그러는데 여러분이 뭔데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나한테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꿈을 깨라 이거죠.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 아, 용서해줘야죠, 목사님. 근데 그 인간이 빌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대드라마를. 우리 죄악과 강팍함 주님께 기도하니 우리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시네. 사랑은 사과 없이 그가 저한테 와서 용서를 안 빌었는데도요. 그래도 용서해주는. 그러면 저는 그래도 봐주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가 하나님 앞에는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나 살아서 그건 그 사람의 문제야.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그거 봐서 용서해주겠다고 상황 나셨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십자가죠. 왜 그 교회에다가 그 별로 보기도 좋지 않은 그 십자가를 매달아 놓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고 싶어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뭘 생각나게 해줘요? 두 가지. 네가 지금은 예배당 발을, 예배당 뜰을 밟고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뭐 한 가닥 섬긴다고 껍죽대지만 잊지 말아라.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세상에 있는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그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표시가 가로 세로 막대기로 되어 있는 이 십자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회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감옥 속에서 그가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가족이 있었습니까? 장가를 갔습니까? 그렇게 가난과 궁핍 속에 시달리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를 믿음의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분신처럼 생각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순교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감옥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죄인 중에. 존 뉴턴이라는 악독한 노예 상인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깊이 회개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 작사한 사람. 목회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신명을 바쳤어요. 마지막에 치매기가 왔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걱정했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얘기했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여지고 내가 많이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더러운 죄에서 예수의 피로 건져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두 가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닦고 와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저의 본명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목 아닙니다, 하나님. 저의 원래의 이름은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예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뼈저리게 깨달으면 그러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을 섬긴 것도 다 잊어버려. 주님을 사랑한 것도 다 잊어버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재산을 바친 것도 다 잊어버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 그렇게 그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지금도 그 죄가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이 비천한 인간. 그를 그렇게 뼈저리게 고백을 하는 거기에서 신자는 까리타스, 곧 지순의 사랑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불완전한 교회의 지체들을 깊이 용서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 네,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잘못되었어요. 그를 그가 비록 극악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미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향해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이 행한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깊이 불쌍히 여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접붙어져 있기 때문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가 상처 입을 것을 염려하면서 예수의 몸을 사랑하고 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용납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모든 불의와 죄를 덮어두기만 하고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비록 올바른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방법, 하나님의 교회는 그 목적이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방법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부패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깊이 용서해 줘요. 특히 자기에게 직접 관련되었을 때,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와 직접 관련되었을 때, 그때 그것은 용서해 줄 수,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때 여러분들을 이게 가슴에 못을 박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아마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슴이 아프게 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빌지 않는데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깊이 용서해 준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 제가 알아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게 용서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모의 몸에서 태어나서 그 젖을 물고 자라고 그 부모의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고 이만큼 성장하게 됐는데도 여러분 용서 못하잖아요. 용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하늘의 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원수 맺은 사람들 지금도 싸우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마음으로 원수 맺고 있는 상태죠. 싫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 탁월하게 속이 좁아요. 그래서 한번 딱 맺으면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잔 먹고 푸는데 이거는 꽁생원들이 돼가지고 한번 안 불러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한때 교회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 떠나는 것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 일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은 그 다음 말이 제 충격을 받아서 그 자손들이 잘하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다 보면서 자손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이 되어가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나는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진짜 거듭난 사람들일지 나는 목회자로서 의심이 돼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이 맺힌 것을 대물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좋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 교회에 소속돼 있고 그 교회에 접붙여 있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재산을 바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봉사하고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 와서 섬기고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교회를 계속 칼로 찌르면서 피를 흘리는 거야. 그리고는 예수께 복받기를 구하는 거지. 정말로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이 지체들 간에 깊이 맺힌 원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이렇게 개줄에 묶여 있는 거죠. 개줄을 보면 이렇게 묶어놓고 걔가 한참 이러고 있다가 뭐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는데 저기서 누가 막 와. 자기가 이게 개줄에 묶여 있는 줄 몰라요. 확 뛰어나가면 목을 탁 잡아채잖아요. 그 줄 안에서 빙빙 돌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튀어나가려고 하면 여기서 막 채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원수 맺고 지체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뭐 와서 중얼중얼 기도하고 뭐 주일 헌금하고 뭐 교회 마당이라도 쓸고 이러는 일들은 그 줄 안에서 움직이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깊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자기가 깊게 튀려지고 진리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그 말씀 앞에 녹아지고 그리고 자기 온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축복을 구하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목숨을 걸며 주님의 낯을 구하고 하는 일들은 이게 계줄처럼 묶여있는 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영혼이 일단 자유로워야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자유로워야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한 성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온몸, 온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성도는 그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도덕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가끔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녹아내리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 원하시는 대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이러한 용서는 소극적으로는 맺힌 것을 풀어줘요. 맺힌 것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맺히게 되면은 그러면 인간의 영혼의 자유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중의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는 신분의 자유를 주셨어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죠. 또 하나는 마음과 영혼의 자유를 주신 거죠. 전에는 이 거듭나기 전에는 마음과 영혼이 죄의 사슬이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가고 싶어도 죄의 사슬이 나를 묶고 있어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 순간에 이 사슬들을 끊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진리를 향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이건 결국은 다시 자신의 발에 스스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끌어 놓아주신 그 착고를, 족쇄를 다시 차는 거예요. 그 이걸 차고 그 다음에 자신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종아리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게 고통이 나요. 나는 그 이렇게 돈을 좀 주면은 먹을 수 있는 그 값싼 고기들도 있는데 그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들 진짜 여러분 되지 말아야 돼. 정말로 한번 TV에서 보여주는데 아주 며칠 동안을 마음이 아팠어요. 멧돼지를 잡아먹겠다고 그거를 덫을 놓은 거라. 그래가지고 기자가 찾아가 보니까 멧돼지, 크지도 않은 작은 멧돼지 하나가 거기에 그 덫에 걸려서 죽어서 꽁꽁 얼어 있는 거야.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이 멧돼지가 덫에 걸린 상태에서 그거를, 그 덫을 나무에다 걸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덫이 탁 차고 오면서 송곳이 이제 발목을 꽉 누른 거 아니에요. 움직일수록 이 송곳이 더 파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그 나무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몸부림쳤겠어요. 그러니까 나무 껍질이, 그 꽤 큰 나무가 껍질이 허옇게 다 벗겨졌어요. 이 줄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자기는 기진해서 죽은 거죠. 그거를 보고, 야, 이 속박이라는 것이 저렇게 무섭구나.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혼이 부상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기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이죠. 분명히 이치적으로 볼 땐 자기가 올바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사랑과 평화,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얼매인 것을 풀어주고 용서는 적극적으로는 교제 속으로 새롭게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나면 즉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느껴져요. 다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셨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연합을 불완전한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에는 내가 다른 지체들에게 용서를 받으며 신세를 지고 내가 좀 더 성숙했을 때는 미성숙한 신자들의 그 고통하는 그 죄를 내가 잘못을 내가 용서해 주면서 내가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용서와 사랑을 용서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더럽고 부족한 죄인들이고 그 지체들에게 용서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느끼면서 이렇게 성숙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죠. 누구하고 깊이 맺혀서 원수 맺었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고 화해를 하고 용서를 주고받았어요. 그날 밤에 깨끗이 씻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느낌 기억나세요? 응? 말할 수 없는 자유. 말할 수 없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보다 적극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용서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지만 사랑의 정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돼서 오는 거죠. 이런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 근데 나 혼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 나 주님을 좀 만나, 주님 좀 저를 만나주세요. 제 인생이 너무 곤고하고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아.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도 자기 사랑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 사랑이 섞여 있는 거죠. 그 대신 하나님은 자기 사랑이 동기가 되었더라도 일단 당신을 찾는 사람은 만나주셔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반드시 어느 날 딱 눈을 떠보니까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많아도 이게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아 내가 주님을 위해 이 생명 바쳐야지. 나 주님 위해서 생명 바치고 싶은데 믿음이 있어야죠. 나 좀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러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없다 얘기예요. 다 개인 사정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야. 에? 무슨 삼통팔반 동민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 없고 조상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 없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고. 그런 거 없어. 다 자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야. 그 찾아갈 땐 자기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야. 오죽했으면 이것을 어거스틴은 에로스의 사랑이라고까지 불렀어요. 하나님 찾아갈 때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라. 찾아가는 거야. 그러고 나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아가페의 사랑. 굳이 구분하자면 아가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같이 희망없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피를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보면서 깊이 감동을 받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내려올 때 이 안에서 사랑이 꽉 찬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갈 때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었는데 내려올 때 이 사랑은 까리타스의 사랑, 지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생겨나게 된 아가페의 사랑과 지순의 사랑이 마찬가지인데 근데 굳이 구분을 하다면 아가페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원천적 사랑이고 그것을 받았을 때 이 사람 속에 반응이 까리타스의 사랑이 생깁니다. 그 카리타스의 사랑이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사랑의 대상이 둘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나누어지질 않고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이 까리타스의 사랑을 가르쳐서 교통하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 교통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네가 비록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네가 나와 함께 예수의 몸에 속했는데 내가 예수를 통해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삼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리타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면서 깊이 이것은 용서와 함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이것은 자기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죽음이 없이.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자기가 미워하거나 자기가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과 함께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내 인생을 포기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싫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미국 가도 마찬가지고 소련으로 건너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매일 만날 수 없어도 이 지구상에 함께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이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보기 싫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이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주마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네. 더군다나 그런 관계가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할 수는 없는 거죠. 절대 건강할 수 없어.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면, 화해 안 하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곤고한 영혼을 가지고 살다가, 그러다 가는 거죠. 인생이 너무 불행한 거죠. 그렇게 사람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남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상처와 영혼의 파괴밖에 없거든요. 그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를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용서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 이 생각을 하고 자기 죽음의 길로 들어가야 돼. 깊이 들어가면 그거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이 속에서 그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렇게 아프셨구나. 그 죽음의 기운이 스며들어오는. 예수 죽음의 기운이 스며들어오면 신기한 게 그 죽음이 또 우리를 죽여요. 근데 그 예수 죽음의 기운은 역설적으로 생명을 가진 죽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요소들을 죽이지 생명의 요소들을 죽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편견, 아집, 정욕 이런 것들을 그 예수 죽음의 기운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의 신자는 진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깊이 뼈까지 상하고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그 예수 죽음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자의 성화의 정수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서 그래서 자기의 정욕과 이 죄악들이 함께 확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는 것만큼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는 불완전해요. 근데 그 불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불완전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불완전한 성도들이 부딪히고 고통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에 감격할수록 자신은 정말 사랑이 없는 존재다. 주님의 그 한없는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자기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포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자신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뿐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이렇게 상처가 많고 허물과 고통이 많기 때문에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나 때문에 이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온전해 가는 데에 내가 이바지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를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된 헌신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의 길이 무엇이겠어요? 둘을 법정에다 세우겠어요? 아니면은 벌판에 나아가서 주먹으로 결투를 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이외에는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는 그러니까 그 은혜는 인간의 혈기나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 의한 사랑의 감화야. 그런 사랑의 감화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성령이 슬퍼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나를 통해서 그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하시고 하자 하는 일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그것을 깊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보다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꽉 붙들고 계셔. 위기에 빠진 것 같은 순간에도 예수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몸의 지체로 삼으시기 위해서 진리는 중요하죠. 그리고 진리가 없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예? 캄캄하기 짝이 없는 밤길에 걸어가는 것만큼 불안한 삶이죠. 진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잘하셔. 진리는 우리 교회에 많지. 그것도 설교라고 듣냐? 아니면은 야, 니네 교회는 뭐 맨날 모여서 기도회나 하고 전도나 하고 진리는 언제 배우냐? 너희 책 읽을 줄 아냐? 교리를 얼마나 아냐? 그게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진리는 매우 중요한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리가 좀 적은 교회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야. 그래서 그런 교회는 막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깊이 여러분의 마음에 티끌만큼도 교회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부도덕하고 잘못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 교회 모청하고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은 회개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제 머리가 허해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그래. 이 살아온 날이 부끄럽지 않아요. 어느 교회든지 가서 정하고 그리고 죽은 듯 엎드려서 신앙생활해요. 목사님이 설교 좀 못하면 못하는 말씀 속에도 진리가 있을 테니까 그거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책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십니다. 진리를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사람의 삶의 질은 진리를 많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에 자기를 합치시키는 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말할 수 없이 귀하죠. 그렇지만 그 진리가 귀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자기를 끊임없이 합치시키며 살려고 할 때 그런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쏟아지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시골에서 변두리에서 설교 유능하게 못하는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도 한두 마디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것을 붙들고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깊이 사랑한 예수님이 자기를 깨뜨려서 그 피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자신이 비록 진리는 많이 모르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처럼 여기면서 아파할 때 약 발라주고 목마를 때 물 주고 그러면서 나는 상처받아도 교회는 보호되고 나는 멸시를 받아도 내 지체들은 명예가 보존되고 나는 아파도 교회는 행복하고 예수 죽음에는 내가 동참해도 내 지체들은 나 때문에 주님 앞에서 살고 행복하게 돼. 예수께서 자기를 깨뜨려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신 것처럼 나를 다 깨뜨려서 나는 이 교회를 위한 예수의 몸을 위한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나의 영광은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나의 육체 속에 채우면 그래서 하는 것. 존귀와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기쁨과 즐거움은 지체들에게 주시고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 깨트려지는 고통 사람을 용서하는 예수 죽음의 기운을 맞이하는 그 쓰라림은 제가 당하고 그래서 나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빚을 잃고 망하고 미랄처럼 썩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고 사람들은 다 내 인생 전체가 당신이 가신 길을 따라온 인생이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 한 분이 있으시면 전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교회에 엎드려서 신앙생활해야 돼. 조금만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에서는 보따리부터 먼저 싸는 사람들 있죠. 난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천국에서 만날지 궁금해. 예수의 몸을 이제껏까지 아프게 한 걸로 충분하잖아요. 이제껏 아프게 한 걸로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진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우리의 눈에는 차지 않지만, 심지어 우리 이 지체들 중에는 연약하기 그지 없어서 은혜로부터 멀어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이 우리 교회의 연약함, 그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여져서 그래서 그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 혼자 살았더라면 이 세상을 고칠 수 없는 그 일을 이렇게 큰 교회의 몸을 이루어서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교회가 가게 하고 내가 무릎을 꿇어 섬길 수 없는 시간에 깨어있는 지체들로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일치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의 은혜를 모두 사용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고치고 싶어 하셨던 이 세상을 고치면서 사는 거. 이것이 신자의 행복이에요. 행복.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저미는 그 교회의 이름, 그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이름을 떠오르면은 가슴 저미게 만드는 그 교회의 이름이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예수께 접붙여진 사람이고 어머니인 교회의 품 안에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사랑을 받는 사람. 오늘 묻고 싶어요. 그대들의 이름, 그대들의 마음에 이름 네 글자만 불러도 가슴이 저미는 교회 이름이 있어요. 내 꿈도 그 교회에 있고 내가 그 교회에서 태어났고 그 교회에서 예수께 접붙여졌고 그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모나고 상처가 많은 이 인생이 그 교회에서 지체들의 수 없는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지금도 나처럼 방황하고 고통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무릎을 꿇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네 글자의 이름을 가진 그 교회가 여러분의 가슴에 있느냐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교회와 함께 인생을 마름하고 싶고 그 목자의 품에서 눈이 감기고 성도들이 보는 모든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마당을 떠나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잠시 묻혀있을 그 장지로 떠나갈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느냐고요. 그것이 없이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으려고 하세요? 그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자원일진데 예수의 몸에 접붙여진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행복하려고 하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벌었지만 전대에는 구멍이 났고 여러분들이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지만 모두 동록과 쥐가 먹었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혼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교회를 찾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 어깨를 기대며 긍휼히 여기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다 버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어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사슴처럼 기대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 행복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